우리는 지난주까지 14세까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 삶 속에 있는 일들이 그 미래나 현재, 미래 그리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 있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 일은 미래의 운명, 현재의 운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 부처가 인과법을 설했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뭐 모든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아침에도 자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누가 이 어디 갔느냐, 부산 간다, 부산은 뭐로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서 아직 그 말을 이곳에 있는 일들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아는 것을 여러 사람께 논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중생들이 석가모니 부처한테 질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공덕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의 말을 법공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공양이라는 건 무엇이냐? 법이라는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정해져 있는, 세상에 있는 일 중에서 정해져 있는 일을 우리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진리, 법, 약속. 이런 포인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만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된다. 그걸 말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약탈이지만 그러나 손해갈 건 없습니다. 난 상대에게 좋은 상대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물어봐요. 기독교를 갖고 있다면 하나 물어보겠다고. 예수를 기독교의 주체는 예수로부터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예수는 당시 그 유대교라는 지금 기독교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교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서 그 상을 부수고 그것을 하면서 이런 걸 성경이 되느냐고 막 짓궂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샀고 그런 결과가 모함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뭐 외쳤는데도 지금 보니까 이제는 그 다른 우상을 없애주고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예수가 이제는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지적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그가 왜 그런 행동을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혼자 가르고 노력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대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떤 목사님은 다섯 단계가 있는지 자기 같은 사람은 1단계고 5단계가 있는지 자기는 5단계에 올라있는 사람이야. 그 5단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상대가 하나님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러면 문바지에서 포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서 대화도 했는가. 대화도 했다 이러면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했는가. 이 꼬치꼬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말 쓰느냐 영어 쓰느냐 중국말 쓰느냐 이거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 그걸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놈들도 하나님 만나봤다고 정신이 허약한 것처럼 다 만나봤다 이러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그래 정신으로 교감을 했다 이러면서 그거 참 이상하다. 정신을 어떻게 교감을 할 수 있냐고요. 중국 사람이 와서 저끼리 아무리 떠들러도 난 한마디도 알아볼 수 없던데 그렇게 해서 그 진실 자체를 갖다가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상대의 말을 믿지 말고 진실 자체를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뭐고 전남대학교 어떤 교수가 뭐 국회 공인 무엇을 땄어? 정신부서 따가 땄다고 그 글을 써놓겠노. 그걸 보고 서울서도 치료하겠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약만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체면 치료고 뭐시고 막 빼댄다는 이상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10만원씩 이리 뺏기 묻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는데 그건 내가 그랬어. 그런 치료를 통해서 병이 호전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하나의 검증, 입증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는 이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못한다고 해서 약을 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레지던트의 모임이 있는데 그 의사 모임에 가면 레지던트 와서 선배님들은 위대하다고 칭찬하던데 그래서 내가 가거당 요번 목요일도 모임이 돼서 거기 가거당 먹고 분명히 가라고 자기 있잖아. 너무 그렇게 신비한 이야기를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선배라면 별거 아니다. 조금 더 경험을 쌓았을 뿐인데 그 경험이 모르는 거를 하면 손님도 안 오고 돈도 못 버리고 하니까 항상 말을 그렇다 맨날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렇다 맨날 집을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치료될 수 있다. 그런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의 규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병의 규명, 질병의 그 규범부터 해야 되는데 그 규명이 안 되면 치료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한 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치료를 시작할 게 아니고, 그 위험한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이러스다, 이런. 바이러스도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바이러스도 약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약물이 되고, 듣고 안 듣는 질병이 많은데,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종류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시술이나, 투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외국의 선진기법, 하나의 그, 오랫동안 의학연구가 이루어졌던 영국 같은 데서는 그때 그 의사들도 말이 안 했지만 합니다. 나는 어떤 기회에 임페리어 대학에서 병원 원장을 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 아는 척 안 해요. 이 사람 된 곳이가 내병도 좀 고치시죠. 그랬어요. 그냥. 내병도 좀 고치시죠.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와,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뭐 생각하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몇 년 지내면 너희도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의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구니 포도청이다. 이걸 그만두면은 할 게 없어. 영어 강사라도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기이 맞다. 어디 갈 때는 영어 학원에 가서 강사 따로 뛰냐 할 때는 이래서 보니 의대 나왔다 이렇게, 아, 당신은 학벌이 너무 좋다고 안 된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했다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가 한 3만 원 안 됩니까? 그 돈 찍는데, 그지?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만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 가지고 있고. 목구니 포도치니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할 수 없이, 요래가 먹고 살라고 날 센스를 주어주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모르는 거 그냥, 어머, 책에 써놓은 것대로 헛소리하고,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사는데, 상관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서 배워봤다. 배워봤어.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미국에서 배우면 하겠느냐, 이게. 미국에 가서도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한, 자기 분야에 대한 질병의 원인이나, 그걸 알아보는, 시술 방법이나, 그다음에 그 시술을 통한 결과에 대한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미국에 가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게 있으면 내가 좀 소개해줘라. 나도 막 그 가서 배우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항상 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 있던 인연, 자기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삶 속에 있던 일들이 자기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기를 망하게 하고, 미래의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으려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깨달았다는 자는 많지만,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걸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상 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다. 세상 일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먼저 묻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기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물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는 게 없었어. 아무도 그걸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장님의 말을, 들은 말을 더 부풀려서 맨들 수는 알지만도 갈 수는 없다. 미국에 가서 분석가가 됐다면 또 조인은 쉬고 얼마나 웃음이나 팔고, 명 책을 뺏기가지고, 거기서 논문이라는 걸 찍지, 하나 써가지고, 그 돈 많이 써야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그, 자기도 모르는 말 써서, 논문 하나 통과 시킨 게 그 분석가로 낀 거 아닙니까? 그, 거기 갖다 한 대 맡기면, 그, 죽는 기어.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이,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같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은 체면 치료를 한다고 맨날 갖다 놓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데, 체면 치료를 통해서 그 병이 호전이 되고 그런 일이 있냐. 들은 있었다, 들은 있었는데, 분명히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언제, 누구를,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 그 사람 병인력을 딱 해놓고, 어? 어떻게 시술했더니 호전이 돼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말하라. 그게 체면 치료는 불가능한 거예요. 환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빼서, 그 환각 상태에 이르게 한 데에서 그런 원인이 뭐 바이러스가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병에 정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병은 그것은 혈청검사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청검사에 어떤 바이러스나 무슨 이 원인 규명이 혈청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먹고 이 엑스레이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요새 뭐 MRI가 나왔는데, 그보다 더 비싼 기계가 또 나왔다니. 응? 더 비싼, 한번 찍으면 100만원짜리가 또 사진이 또 나왔대요. 요건 MRI는 5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사진이 나왔는데, 응? 그걸 찍는데도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의식에 생긴 문제는 하나의 현대 장비나 기구를 통해서 절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대 그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놓고 배우는 것을 그렇습니다. 진단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보전이 됐다. 근데 내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단의 99%가, 그 사회생활 중에서, 만나게 된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인연은 죽은 자와의 인연에 의해서, 바뀝니다. 죽은 자가 들어와서, 그 의식가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식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죽은 자가 그것은 죽은 자가 의식기관에 침투를 했을 때 그 엑스레이나 혈청검사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내용에서 보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의학 교과서에서 보면 이 죽은 자의 문제는 단 한 구절도 거기에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식기관이라는 우리 생명체에 두 개의 기관이 있다. 거기에서 하나의 기관은 의식기관이고 하나는 신체기관이다. 신체기관은 단 의식기관의 활동을 위해서 의식기관의 그 성장이나 이런 것에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식이 어디 있느냐 이걸 갖다 꼬치꼬치 묻는다면 하나 그 시골에 가서 짱물을 심어놓고 물어야 돼. 지금은 아직까지 뭐 멋자리 하고 있지만 그게 피가 커서 꽃이 피기 전에 여기서 나락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 나락을 찾아보래. 그러면 피꽃이 피기 전에 나락은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가 되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나락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름에 일생을 그 마치게 되고 그 나라로 다시 그 열매에서 과거에 그 모태 속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 속에. 그 모태 속에서 모태가 그 결과의 모태가 하나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부활하는 생명에서 좋은 일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좋은 인연이 그 속에 없었다면 절대 좋은 인연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의, 세상이 정해놓은 하나의 법칙, 완전한 법칙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의 법칙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해왔습니다. 우린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몇 명이 앉은 사람은 뭘 나옵니까? 암 속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뭐 내가 사람을 경계한데 해서 의심하는데 해서 안 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무조건 쫓게 돼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 작물을 심어놓고 너 말만 듣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비료를 줘야 될 건가 농약을 언제 쳐야 될까 이거 몰라서 시기를 다 놓쳐주고 시기를 놓쳐있을 때 농약 같은 걸 잘 못 치면은 그 나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경험과 가정에 있는 일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똑같은 일도 자기에게 공덕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자기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보시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업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 업은 사랑이 없이는 태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좋은 일을 말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차고 차서 그 업이 단호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해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사람을 자기가 무엇을 안다 이것이 증명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위안성입니다. 결국 한 생일을 아는 것만으로 가지고는 한 생일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어 갖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사이비 사이비 한다는 거 사이비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 말의 정의를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 좋은데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의 정의가 무엇인가? 사이비라는 말을 했는데 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그 사이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갖고 사람들이 어떤 정의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 말해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당신 그러면은 그 좋은 걸 좋은 쌀이라는 말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그 나쁜 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 물어봐가지고 좋은 쪽을 두고 참 나쁜 쪽을 두고 쌀이라고 생각하면 아 그럼 우리는 쌀이가 아니다 와냐 여기는 분명히 육과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증거가 없는 것은 절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도 그것은 몇 차례나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응? 우리가 안 속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무슨 사이비냐고요. 세상이 위험하고 세상에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위험할 뿐입니다. 모든 일이 위험해요. 정해져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봤자 힘만 소모되고 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제대로 알고 확인하고 거기 쫓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모르는데 나의 무지에서 무지로부터 쫓기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무지로부터 내 자신을 쫓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이니까 집단이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살기가 아니고 요번에 두 번째 한번 당신이 갖고 있는 종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은 무엇인지 거기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래갖고 지껏지 물으면 상대가 말을 못하고 그러면 이거는 가르침도 없고 무조건 믿고 기도만 한다면 여기 살지 않겠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면 뭘라고 힘들어서 그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을 대고 그 적기에서 그 걸음을 엮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쉽게 무엇을 하고 사람들을 쉽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속이는 거다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 나쁜 일입니까? 이 좋은 일입니까? 물어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두고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좀 깨달았거든 에이 그런 거 몰라 뭐냐 이러고 아니 확실하게 하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비라 하니까 살비가 아닌 곳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래서 그걸 당신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가서 그래 그 사람들이 살비가 아니고 우리가 살비지 않냐 그걸 그렇게 우리는 아니고 너희가 살비다 이렇게 딱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함부로 안 듭니다 처음에 나도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이런 완벽성이 자꾸 주어지자 공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옆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을 아무도 안 할래 하면은 대관계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하려니까 너무 심심한데요 너무 근처에 천하 고아가 되는 거지 뭐 여 사람들이 많아도 밖에 그러면 집안에 가만히 누우시면 내가 부자겠는데 밖에 나가면 제일 가난한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만 어떻게 백화점 가보면 나는 왜 봤어도 2000개 묵 같은 거 사고 이리 오는데 이 사람들은 막 믿지만 썼다고 있다고 막 뭐지 어쩌고 막 하나 더 사고 100만 차갖고 상품권을 하나 받는다 했다 이거 야구 주고 가지고 고개를 확 끼고 요리 사는데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나가면 가난하고 집에 가만히 누우시면 부자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 제가 영국의 어떤 종교단체를 방문했을 때 평생학장이라나 처음이라나 그랬을 때 다른 집단에서는 우리를 보고 살비라 합니다 이래. 살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집단인데 살비가 되게 살비입니까 이래. 그럼 너는 살비 아이가 물어보래 너는 살비 아니고 너는 뭐인데 지금 정도다 하고 정도와 사도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을 이룬다 이랬는데 그거나 그건 똑같지 않아 다 하나님 섬기는데 그죠 응? 꼭 성공회가 그 무리가 수가 많다 해갖고 그 성공회에서 하는 하나님은 정도고 그 다른 데서 파는 하나님은 사도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탕명하이라고 종교문제연구소라는 걸 있었어요. 타살되어 있는 걸 그랬지. 그런데, 그 내가 이제 심심해서, 많이 찾아 대기. 그러면 여기 귀신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알아보고 굽신기지. 이 사람이 굽신긴다고. 그 종교에 가서는 종약인데 가서 막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 가서 만나 책을 한 끼는 내가 이런 끼는 그래 내만 하면 굽신기고 이래. 하루는 함께 문선명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 신교들이 뭐 문선명인에 대해서 통일교회 가서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래, 이단하고 이단 아닌 차이가 뭐냐. 문선명이가 파는 하나님은 이것이고 제신교가 파는 하나님은 내가 똑같이 파는 건데 제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냐. 다 어디 그걸 갖다 본인한테 하나님한테 승인받고 파는 게 아니거든. 나는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당신 좀 팔아도 되는 거 승낙해달래. 승낙받고 파는 사람은 하나도 교회도 없어. 전부 다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가서 뒤에 생기는 거예요. 응? 그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후가 맨전 코스를 나오면 거기에서 그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응? 신학대학 나오고 기후가 세운 신학대학 나오면 그 교회에서 거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을 팔아도 되지. 그러니까 세상은 일을 모르면 너무나 응? 자기를 오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부처가 없는 부교가 무엇이 그렇게 목상을 챙겨놓고 부처라고 아무리 소리치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마누라하고 그러는 고모가 70세인데 요새도 건재합니다. 건재한 모양이에요. 저희한테 한 달에 어디 뭐 절에 한번 가고 뭐 팔공산에 계속 끼인다 이래. 그거 돈이 생기게 가겠지. 그거 뭐하냐. 한 차례 버스에 모아서 가면 그 대차 하나 앞에 2만 원씩 이리 받으면 60만 원 정도 쓰러진 사람 받으면 그 버스에 한 40만 원 주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40만 원 주고 한 20만 원 그 서비리가 떨어진 게, 날 70, 저희 남은 건 뭐하고 있습니까? 팔공산을 기도하자고, 사람들 고치게 가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강원 꼬지. 그지? 아니, 그러고 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 비즈니스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자기 비즈니스 한다고, 팔공산을 기도하자고. 그 기도해가지고, 뭐지, 뭐, 대학에 떨어질 아들이면 대학에 붙는 그런 기적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드뭅니다. 극히 드물다는 것은 그 뭐 몇만 명 중에 하나쯤 귀신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보여, 답안지가 보여. 그럴 때 쓰여오면은 이게 말이야 택도 없는 게 1등으로 상속되라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이런 일은 몇만 분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게 못되고 그걸 갖다가 얻을 게라고 잘못 거절하다는 잘못된 귀신 붙여놓은 건 평생 믿어서 사는 거예요. 그니까, 그래 가서 잘 나간다고. 그래, 싸움 정도. 그 형들한 사람이 하나 있는 집안. 그래, 둘째는 앙금이 안 좋다네. 파공산 갔다네. 같이 됐는데. 아, 그거야! 하나 손님이니까, 비즈니스야. 그 자식 하나 아웃에 가니까. 그거! 그 맥주 생기는데, 그지? 그 자식 하나 아웃이니까, 빈자고. 그런 게 그거, 가자. 엄마. 에? 옳게 가자. 집이 많어. 그까지 돈 2만원 더 날리고, 강원꽃에 바람도 쐬고, 그지? 응? 바람도 쐬고, 팔공산에 가서 좋은 그 바위 밑에, 다 갓바위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은다. 그리고 그 기도바위 말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집안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지?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그거는 다 따라갑니다. 여기는 오래하고 돈 준다고 해서 안 와. 야, 응? 오면 내가 한번 오면 여기 돈 10만 원 주긴께네. 자주 오라 이래도. 이거 코페이저 빚이 내가 죽는다니까 한번 맞지. 이제 마누라가 이번 주를 못 낸 것 같다. 이거 보러 왔는 게. 응?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급하기다. 그것도 빈손에 온 걸 갖다가. 내가 그 10만원 줬지 가다가 맛있는 집에 사먹고 가라고 일어났어. 아, 안 받을란다 이 사태. 내가 그때 뭐 몸무 가지고 빼빼대 찌르실 건 안 받을란다. 대파들하고 괜찮다고 마이도 수도 있지만 지금 돈이 가격이 뿌이다. 그게 인간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없는다. 응? 모르면서 없는다. 우리가 이 시간 주제는 모르면서 없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상대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신실내 의사들이 선배님들 존경한다고 존경스럽다고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나도 경쟁을 물리치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사람스럽다고 뭐 일삼 그렇게 지금 사람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몇 년 더 지내봐 하나도 사람스러울 거 없다. 그 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으라고 날선수를 정부가 인간 세상에 왔더니 하나 주는 적대게 그 날선수 좋은 날선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나도 지금 안 됐으면 뭐 그 마트에 가서 하루 3만 원씩 받고 그 계산대 앞에 그 서가 있을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트에서 3만 원 받고 앉아있으면은 그건 건강해 정신도 마음도 뜻하고 요거는 거짓말만 계속 시부르고 있으면 자기를 상실해버려. 그렇게 거짓말하는 도가 쓰이지만 자기를 상실해버려. 그 내가 하는 말이 미국에 가서 고인 인정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을 소울서가 환자가 찾아온다는 전라도까지. 그런데 차이는 얘하고 차이는 하나뿐이다 이제. 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기대감을 준다는 거예요. 딴 데서는 이 치료가 좀 양심 있는 사람 이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진실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말인데 그런 좋은 말은 그대로 싹 잊고 이건 뭐 충분히 치료를 좀 더 받으면 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라고요. 고전이 될 수 있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돈을 자꾸 비싼 돈을 진료비도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뭐 병원에 입원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교수라는 그거 한번 만나려면 특진료라는 거 붙여갖고 그 가서 얼굴 한번 보는데 신청하는데 만 몇천 원이 들어갑니다. 대가 알지?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은 못지만 그 특진료라는 거 붙여요. 가서 만나봤자 그냥 책상머리 아래 앞에 뭐 밥 잘 먹어요? 어디 아픕니까? 이리 물어보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안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거 놓고 끌적끌적 하고 가시면 뭐예요? 가래. 그래요. 약 달라 이러면 약은 처방으로 끝나가. 그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변비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아이고 나 이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 좀 변비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랬어. 그 먹고 알았다. 갈 때 약값하고 돌래. 그 약값이 얼마나 만원이지. 그러면 만원에 병원에서 진단이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보험 수가가 일단 진단이 나면 80% 차지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원 주면은 80%를 저쪽에서 지원을 받을 때 20% 내 부담이니까 4만원하고 5만원이에요. 5만원짜리 약을 하나 샀는데 그게 알았으면 이거 아라신 하나를 주는 게라 여기 볼게요. 그게 여기 어떤 집에 가면 2,000원도 하고 어떤 집에 가면 2,500원 하고 3,000원도 하고 아니 이까지 그 막 가르쳐줘 뭐 아라신 먹으면 되는데 하면 배야 가서 2,500원 주면서 가는데 저거 뭐 그걸 갖다 써봐이라고 5만원 주기나 써봐다 써먹고 그런 게 뭐 있지 뭐지.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내가 뭐 걸어갔으면 네 통은 사는데 왔으면 말이 그대로 기다리고 속을 잘 기다려야 그 기대로 알았지 난 동조 그니 자유 이렇게 바닥이 그럼 뭐 그랬니 자유 이렇게 뭐 이게 겨방이 아 그게 그들이 하는 말이야 응? 그만 보통 되게 간을 가르고 있으면 된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항상 속는다 모르면 속는다 이런 말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절대 사소한 다음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가 환자 같은 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병의 원인 규명이 되었습니까? 질병의 원인 규명이 되었습니까? 혈청을 통해서, 만일에 원인 규명을 할 때는, 바이러스 감염인 같은, 이게 전부 종류가 나타나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바이러스에. 그래야 거기에 치료약을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치료약이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치료약을 약화시키고 바이러스를 가를 수 있는 치료약이 필요한 것이지 그럼 아무 약이라도 써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난 이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 때 자기가 아래로 노력해야 돼요 가족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인터넷을 치는가 인터넷을 한 사람을 가서 이런 걸 갖다 세계보건기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여기에는 인터넷에는 어떻게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올라 있는가 이런 치료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봐야 되고 그것이 알기에 그게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투약은 절대 그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그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그게 없어요. 먼저 가서 가만히 좀 죽는다. 이래 공간이 붙으면 됐죠. 멀쩡한 다리에 무엇에 난다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돈을 구해왔냐고 자기 따라가서 안다고 그러면 너무 굶어갖고 이 주머니 안 나가서 그건 때리고 태어나겠다고 성을 내도 절대 저쪽에 항의를 못해요. 상태를 보고 거석을 해고 위험한 상태에 있더라도 위로를 하고 거석에 청결을 안 받도록 해야 되지 요것들은 환자를 앞에다 두고 그건 무슨 뜻이야 보호자를 환자를 갈아야하고 보호자한테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앞에 두고 돈이 줄까 왔느냐 돈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를 잘라야 되지 아니 그렇게 꼬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을 떼겠나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쪽에서 뭐지 말로 좀 하니까 하는 말 당신 가나봐요 이래 아니요 의사요 이렇게 이제 그때서 듣고 뭡니까 왜냐하면 의사 뭐 레지던트는 밤중에도 그 일을 하는데 그 노는 날도 일을 하는데 이 의사가 그 나오려면 이건 조금 전문의가 돼야 그게 가장 일이야 그, 4시 반 되면 땡, 하고 국경을, 공을 놀지. 그, 레지던트까지는 그, 일요일도 없이 해야 되거든. 그, 기본에 직급이 제게 높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석을 했는데, 열을 받았는데, 그께는, 먼저, 축격부터 좋았고, 완전히, 사람을 말로 때려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서, 잡는 요건을 빼놓고, 그때부터 잡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큰 병원에, 잘못 가면 죽는다. 전부 이야기했죠. 미네랄 병원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에그스가 서울 대학병원에 가서 죽었다. 고모가 고모고. 고모. 그렇게 내가 하는 말, 서울 대학병원 가져가서. 대학병원 가져가는 그걸 에그스가지고 그까지 줄을 대가 입원을 기여했는데, 15일만 죽었다니까. 미네랄 병원에 있어도 몇 달 더 살았어. 그리고 지금도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너무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거짓말에 안 속으려면 내가 뭘 조금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의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반 의사를 깨우고, 내가 저놈들과 앞서가야 저놈들을 끌고 가지. 얼마 아들은 이제 땄다고, 면에 땄다고, 그 날씨에서 땄다고 책도 안 봐요. 그때 가 어디 가서 고수대지나 치고, 어? 어디 가서 제약회사에서 오라 하면 또 회의 간다고. 그 회의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지금 밥주제, 그 다음에 좋은 밥주제, 보채주제, 그 다음에 뭐 거점제, 그 놀러 가는 거예요, 그거. 어? 놀러. 그리고 그 허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면 어떤 님 가서 뭐 어쩌고 있었는데, 항상 분명히 원인, 자기가 쓴 그 그때 원인 진단과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제시된 게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한 테스트를 한 그 기록표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논문에. 너무 쓴 책을 갖다가 참고 자료를 많이 응용을 하면서 거기에 말만 갖다가 밑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노비 잘하면 그만 통과 이때 무슨 자격을 하나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손님도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회 공인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는, 국회 공인을 받은 사람은 가면 돈이 좀 드더라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이 차이고, 공인을 안 받은 사람한테 가면 돈이 조금 저렴하고 더 위험하다. 이 차이를 그래 이해하면 돼. 이게 사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야. 우리가 그렇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하나 읽더라도 먼저 문제가 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풀었는가, 그리고 풀고 났을 때 결과는 어땠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놈은 나 안 못 봤어. 내가 뭐 무척 해갖고 읽을 여기가 없어가지고 뭐 개우책이라는 삼국지 몇 번 읽고 그 다음 만화책 몇 개 본 게 내가 뭐 읽은 책의 대부분 쓰러지니까, 어? 뭐,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 논문이라는 게 나와봤자 다 그, 무엇이요? 구리 잡는 것 같을 게 포가 없어. 무의 되어 있는 거. 지나고 나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당하지 말고, 너머를 믿지 말고,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걸 자식 가족들이 알아서 노력해야 되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사에게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맡기는 것은, 그것은 내 시체 가지고 이 사람 가지고 시험해서 의학 발전에 공헌해라. 그 공헌도 못해, 그마들은. 무엇이냐? 어? 무엇이 최고이세요, 공헌을 하기에. 그래갖고, 제약에 있어서 주는 약 같은 그걸 듣는 거 안 듣는 거, 그걸 시험해 버리는지. 뭐, 잘 쓰면 독도 약이 되고 무엇이 어쩌고. 잘못하면 해가 된다 이러는데, 그게 뭐고, 맞으면은 그 병과 독이 맞으면은 그래야 돼. 독은 독으로 막는다는 이런 법은 있어요. 독을 치료할 때 안 되면 더 강한 독을 치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몸에다 독을 여두면 그 사람 죽어버려. 장기가 파괴되고 막 또 부작용이 나타나서 난리가 나지. 왜 그걸 모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독을,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고. 그런 때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 그 안에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제약에서 집을 열는 거 더 상단해. 한 번 더 와서 이야기하면 제약에서 집을 열는 거고. 나 가방도 사주세요 하면 같이 나가자고 해도 법인카드 가지고 뭐, 그렇게 3,000원짜리 이거 가구수 이런 게 아니고 뭐, 만 원짜리 이상인 게 최소한 그런 거 갖다 장 먹고는 카드가 끊어지면 되는 게. 그래갖고 몇번 얻어먹거나 무리약 좀안 떠주고 혹은 자꾸 있는 게라. 그게 뭐지기라. 자꾸 민이 넣고, 그때는 무리약 좀안 떠주냐고 이제 살금을 이렇게 안 붙이면은 안 써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여기 병원에 대해서 카피약인가 그 문제 부작용이 와. 나 이 신체 감지력이 있어가지고 약이 되면 이 경계가 제대로 되면 안 되니까 이 대본 알거든. 그 장애인가 조사를 해보대.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대. 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게 오리지널이 별로 없는 게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오리지널이 되어 있다. 그렇게 내가는 말이 이게 같은 것도 제대로 그 불순물이 걸려지고 제대로 경계가 되면 무엇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기운이 그 약속에 있는 기운이 성상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퍼지면서 그 기운이 독성을 가진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키거든. 억제시키든가 퇴치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경계가 안 되면은 그걸 딱 먹으면은 거시기 생기지. 반응이 오지. 그걸 먹으면은 그 독성 치료에 치료에 별 도움도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좀 이런 데 대해서 제약에서 기분들은 하나도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기존의 책만 읽고 원칙을 무시한 기족의 책만 읽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딱 가지고 살면 쪼글 일이 없고 너무 쪼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은 항상 그냥 말재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재주로. 그렇게 말 만드는 재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운동도 이제 저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 태아파가 좀 앞으로 해서 요걸 한번 쫙 서면 걸어서 봤어요. 걸어서 가서 보니까, 뭐, 서울은 어떤 말이죠? 부산 때문에 보니까, 별게 아니야. 그 운동권 몇 명이 와서 뭐 앞에서 지휘하고 뒤에 있는 게 뭐 가시나들이 고등학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갔는가 갔는가 모르지만 가시나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그 여름에 참여하고 여자들이 뭐 야구지 아 덮고 손잡고 있는데 그거는 빠르게 가지고 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외교 문서에 한번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아니, 여기서 할 이야기 아니지만, 외교문서에 하나의 국가 원수나, 그 정부 대표가 사인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물려주면 개망신이에요. 외교문서에 한번 사인해. 그런 전례가 없는 게요. 다시, 먼저, 그, 먼저 사인을 출제해가지고, 야간 묶고 왔다, 묶었다, 그래. 이 정도까지 새로 해야 되겠다. 요거 똑같은 거야. 그러나 뭐 술도 먹은 거 없고, 대낮에 해봤자 뭐, 야, 핑계 대낮에 하나도 없는 거야. 제정신 안 가지고. 아니, 외교문서에 사인을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다시 번복을 시킨다. 그 말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그 실수를 했다면, 대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무조건 저쪽에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 수출을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국 그 축산물 협회 같은 데 보면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 얼핏 보니까 한 70명 정도 그 수입업자가. 그럼 70명에 대해서 놓으면 돼. 외교 협정상 이렇지만 이 수입 거석에서는 내규에서는 협정상은 이렇게 매진됐지만 내규에서는 일본의 거시기에 준한다. 일본 조리에 준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식대월 미만의 송아지만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근력하는 것들을 갖다, 그 어떻게 한식대월 이내인가 2인가 그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 여태 장비들도 좋아가지고, 대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개발이 가능해. 그럼 개발되는 것도 몰라. 그거 가지고 일일이, 식품, 그, 위생국에서 수입, 그, 검역을 하면 돼. 그럼 내기로 그 전해주면, 정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게,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기 내기 문제에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협력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재정기가 했는데, 그때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약도 먹은 것도 아니고, 응? 뭐, 그런데, 꼭 우리나라가, 유럽 규정이나 카나다 규정을 어기고 일본 규정을 따르고 독자적인 규정을 지켜야 된다면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인민과의 정부에 사람이 너무나 없어. 내가 무슨 이야기가 그게 우리 아군인 배가 그 영해를 지키다가 북한의 한포사기에 격침이 되어서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죽고 몇십 명이 다쳤는데 그럴 때는 대모 한 번 안 그런 애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여치는 놈도 없었고 벌써 뒤에 대통령이랑 박근혜 타임이고 저 월드컵 구경 간다고 합참 무장이라는 것은 그런 데는 저 경찰들 죽은데 참모총장이고 조문당 가고 고라고 노무현은 위원회를 그런 맨달하고 나라를 완전히 재정을 거절했지만 대모는 다른 하나도 없잖아요. 와 대모가 응? 빨간 색깔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대모는 한 놈도 없고 좀 그게 조금 부르목대의 물이 쬐쬐 빠져비면은 그만 그걸 하냐 이겨 그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다면은 이 나라에 진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나는 테레비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영국에서 그 모스림 뭐지 유럽에서 해갖고 그 모스림들이 성을 내가지고 영국에 모스림들이 많이 살아요. 런던에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했지. 피켓을 두고 쫙 서가지고 뒷거래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고 이제 기대 당당하게 나오는데 보니까 경찰관이 앞에 뭐 막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탱크가 가는 것도 아니고 물대포가 가는 것도 아니야. 야구진 정복이면 경찰관이 앞에다 탁 열창도 앞에 손을 딱 들어 굉장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녹음을 갖다가 방송국에서 따라가면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는데 단 하나 계속 법을 어기면 즉시 체포하겠다니까 앞에서 들어보더니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체포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법을 어기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앞에 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제 별일을 안 하는 거야. 피켓 들고 일 떠들고 나오던 놈들이 막 피켓 땅에나 놓고 한쪽에 넣어서 싸대 그만 다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아, 경찰관 하나 앞에 가서 말이도 아니고, 막으면 그렇게 가버린 거야, 다. 대모, 뭐, 끝났어. 그거, 어제 가보니까 이어서 좀 심급더만. 가보니까 경쟁들이 막 있으면 열을 내낀데, 경쟁들이 없으니까 시민들을 합쳐도 안 했게, 젊은 아들, 뭐, 실업자 비상한 이상, 좀 정신 이상한 것들, 그쪽 서가지고, 그 뭐, 어쩌고 일자고 앞에서는 선동을 했네요, 말 그대로. 전도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실리면 돼, 이놈. 거기에, 왜, 먹고, 뭐, 저번에 노무현 정권만 하더라도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몇백 단체가 해갖고 시청 앞 광장 아니면 서울역에서 했거든, 대부분. 서울역 오다 가는 사람들, 기차 좀, 왕왕지르면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 좀, 서서 보고 이러면 좀 숫자 많아진다. 그럼 강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역 앞에 가면 그랬어. 그 강장도 없어. 그 말로 봤더만 5천명 와서 각 합의가 돼있어. 그런 데서 그제 아 이게 말이야 그지 이랬는데 그제인데요 여러분 내가 어제 그 담대에 봤고 하도 심심해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그 촛불 가져있어 나눠준 놈들이 있어. 이라 같은 요거 해 인쇄해서 이리 주는 놈도 있고 보니까 그 핵심 멤버들 가서 감독하고 그런 거 거쳐가고 좀 얼쑤운 것들 갖다 앉히고 보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하나 진압을 못하는 거 이게 웃기는 거예요. 폭력 진압보다는 법을 어기면은 거쳐간다. 이 국가 위험하다 이거 분명히 말해야지. 이게 민주주의냐? 응? 왜?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간 패키를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데모가 없고 조용하고 선동한 자도 없고 민주노총이고 어디고 뭐 노동자들도 안 나왔을 거다. 농민이 할 때 노동자들이 뭐 크게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대학생들이 그저 참여하고 이게 필요 없다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준비된 농민이 있거든. 그러니까 빨간물이 조금 세척돼 있으면 그만 와서 징질인다고 이지라서. 이거 잘 됐냐고. 이거 분명히 바로 잡고는 모르겠다. 이래되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이런 걸 하나 전제 정부 역량을 못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응? 그러니까는 그 떠났어. 지새끼같이 잔머리만 굴린다. 그때가도 그 떠나고 삐라해도 이라해도 지새끼같이 맹바이가 잔머리나 굴린다 이러고 저 말부터 대놓고 지새끼 같은 그 지새끼 같이 틈없이 잔머리 굴린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쏟기 말자. 그런 창피가 국가적인 창피요. 외교 문제에 쌓이는 하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했다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걸 갖다가 수습을 못하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 응? 한편 두고 겁을 들게 되고 한번 거듭을 해야지. 도대체 그 여기 현재 장비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촬영을 쫙 해다가 봐야 되지. 제대로 깻님이 깻물 아닌가? 아느님이 눈동자가 제대로 깻님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일에 그 정부 여직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기에서 그저 알겠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응? 이 나라에 꼭 공산주의가 필요하다면, 그 공산주의 연습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데모하고. 아니, 정당한 데모는 괜찮긴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동조자나 그거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아우지 탕, 그 지금 총선감 보호관까지 안 있으면 그다 이어가지고 작업자도 하고, 그래 해서 참 같은 데 민망해. 딱, 저, 철저만 쳐놓고, 그, 군인들 경기시켜가지고 또 사업자도 그러고 굶어 굶고 너가 여기서 보통 한 5년에서 그것을 경기투여해가 나오는데 1년간은 지금 대줘야지. 왔으면 1년간은 대주고 1년 후부터는 사업자도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이미 살기 그런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해야 되지. 그러고 항상 거기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정신적인 계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 그지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또 가서 저기 미아가 있으니까 앞에, 참, 그, 앞에서 보니까 영암제의가 한 영암제 그전에 털고 비슷한 게 하나 앉아있으면 나중에 요게는 뭐 계란을 돌리고 그쪽으로 하고 막, 마트 즐기는 인사를 잡고 있어. 응? 내가 한 사람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야구진 그 뭐, 보니까 내부도 나이가 어리든지, 그거 와 인사를 그랬다. 그거 다 저끼리 있거든지요. 동원체이고 뭐지. 얼마나 왔는가 감지하고 뭐, 그랬더니 나중에 막 이제 또 삐라가 또 찾아서 또 영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 위에는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말에. 우리는 그 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다, 까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길다, 까다, 깠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잣대로가 되면 그건 긴기고, 큰 잣대로가 지금 작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기준을 먼저 기점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점과 기준을 정해놓고, 짰다, 길다가 심판을 해야지. 기준도 없고, 기점도 없이, 짰다, 길다가 해주면, 이것은 하나의 선동에 불과한 것이고,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듣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단단히 듣고 이걸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상당히 생활에서 똑똑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남보고 꼭 그 수밖에 없어요. 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 세상 일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이 누구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누구 기준? 내 기준은 이런 건데. 누구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물어보는데. 그럼 기준이 없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야. 우리는 어떤 기준을 놓고 그걸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외교 문제에 사인을 잘못했다 해도 그것은 내부적인 지킴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민과에게 이런 걸 못합니다? 수입업자 70명, 70명한테다가 수입, 그저께 수입 조건으로 그걸 갖다 문서를 달아줍니다. 그걸 수입 과정에서 이런 하나의 거석을 어기실 때는 벌금을 물리고 제재하겠다. 그 면을 취소하겠다. 수입업자 그 이런 감찰을 갖다 수입업자 그 등록을 취소시키겠다. 그런데 그렇게네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뭐 자꾸 이 것을 이렇게 이렇게 좀 길들이는 것 같다 이러고 좀 안타깝고 지금 상당히 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이고 청와대 참모지 한 사람도 세상을 갖다 보는 게 없는 게 그냥 그 본계는 뭐 통일연대 대부분 신문 나오는 통일연대 한총룡 이런 데인데 아 그거 빨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빨갱이가 안 났으면 데모가 안 되고 빨갱이 나서야 이렇게 선동이 되고 길거리에 애치고 도로를 저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대체 저 몇천 명이라도 그 주체를 딱 그 앞에 마이크 대고 주체하는 놈 그거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 벌금 통지서 보내고 차단되시고 얼마 내라 이래갖고 민사소송부터 문제 거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행사범으로 거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부터 걸어가지고 안 되면은 노역장으로 보내지든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법집행 그건 말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머리만 굴릴지 알지 사실이 뭐 수집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 절대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주고 잘못한 일이 없다면 당당하게 거기에 맞서야 되지. 용기도 없는 자가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 되고 용기도 없는 자가 어? 사회를 갖다 리드하겠다면 그 말이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 자기를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세상은 바로 현실에 있다. 그 내가 처음 깨달음을 얻고는 쓴 시가 있지 축복이라지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승이라다. 제각기에 만나고 세워진 가르침이 있구나. 차마다 대하고 나니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은혜를 지니고 있고 아무런 유황에 따라서 전부 다 은혜로운 것을 보이고 기쁨은 나에게 있으면 지키고 행하는 일이 너무 짧은 것 같더라. 그렇게 내가 삶을 통해서 지키고 행하는 일이 내게 내 속에 있는 일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머리뜸을 찾지 말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거짓과 공갈과 협박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이 없을 때는 항상 경험자들한테 가서 먹고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있네. 그 질문 들어온 거 있나 없나? 네, 형님. 있죠. 두 가지 있는데 전화 한번 주십니까? 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파스나 코슬라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제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행동 후에도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나요? 그가 한 행동의 대가로 벌을 받을까요? 이런 질문. 네가 사랑했다는 여자는 뭐 아는 사람이냐? 아, 어? 남자는? 남. 네가 사랑했던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왜 헤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단순히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정확한 대답을 그 준다는 것을 드립니다. 세상은 끝없는 문제 속에서 온갖 일이 존재하는데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이 수학의 세계와 같아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고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은 항상 오답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깨달은 자가 너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적당한 애매한 말, 적당한 말로서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먼저 그 상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 왜 헤어지게 되었는가, 어떤 상태였으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있었으면 너나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라지 세차들이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대전님, 제가 영적 진보에 의해 이번 생애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디 최소한 제가 깨달음 근처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생애에 사시전의 여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적 지도나 영적 접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많은 인류가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아무도 깨달음에 접근할 수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네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먼저 인간이 왜 깨달음이 이럴 수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므로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내 말이 네 질문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영적 접촉이나 영적 기도를 받아가지고 깨달은 자는 없었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가 6천년이면 수많은 인류가 있었다는 거, 몇만 년을 두고 이런 일이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